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창건 68돌경 축 제1번조선인 축하단 단장인 구대석 제1번조선인 교육회 회장이 7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 회견했습니다. 그는 위대한 김일성 대원수님과 김종일 대원수님은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시고 우리 조국과 민족이 끝없이 번영할 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만년유산으로 물려주신 절세의 애국자들이시라고 칭송했습니다.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영예는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현명한 용도 밑에 세계 만방에 빛을 뿌리고 있다고 그는 강조했습니다.